들려오는 소문 그대를 봤다는 후문 다른 여자와 싱글벙글대는 그대를 봤다고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정말 오빠는 그럴 놈이 아냐 헷갈리게 좀 그러지 말아요 꼬리가 또 밟혔어요 엄마 그대 나를 속였나요 나를 속여